자, 에베소 교회를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죠. 그래서 사랑 없는 수고와 행위로 결국은 교만과 자랑에 빠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행위와 수고가 있을지라도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책망받는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한테는 수고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와 수고를 듣고 책망받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환란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헌금도 아주 적게 나오고 교회의 재정이 늘 부족하고 쪼달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시설 속에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렌트비도 제대로 없어서 예배 드릴 장소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서 늘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다가 이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른 지역 교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그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라고 합시다. 심지어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중심에서 한번 내가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봤더니만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 회복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바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작은 교회 목사의 뭐 변명쯤이나 늑두리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변명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은 무조건 다 좋은 교회입니까? 자, 우리 교회도 뭐 가난하고 작은 교회 축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가난하고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작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나 재정의 넉넉함이나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의 좋은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걸로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절대 그것을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상은 네가 좋은 교회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작기 때문에, 무조건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초기의 환난과 그 궁핍은 물질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문화 지역에는 서문화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서문화는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아주 경제가 활발한 도시인데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도시는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역입니다.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이 길드는 이 상인조합은 이 상인조합의 그 번창과 번성을 위하여서 우상에게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뭐 고깃배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할 때에 만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풍우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풍우제를 드리고 이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에게 고기 이번에 만선되게 해주십시오. 제사 드리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이 서문화 지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신앙 양심상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조합에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혼자 가게를 차려서 혼자 무엇을 팔고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경제활동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서문화 교회가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서문화 교회를 비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튼 이런 비방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한국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까? 아무리 교회 총회에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면 거기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다수의 교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별나다고 비난하였어요. 비방하였어요. 소수의 보신교단, 오늘날의 그 보신교단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서문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감수하는 교회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환난과 궁핍을 자처하고 신앙을 지키는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비방하고 그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비방들을 감수하던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수고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해주실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궁핍을 면하게 하시고 이제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시겠지.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이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궁핍을 면하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실 거야. 서문화 교회는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네가 재산을 다 잃더라도 네가 가진 것을 잃더라도 더 나아가서 네 생명조차 잃더라도 죽더라도 충성하라.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환난을 견디고 있는데 이 환난이란 말 자체가 엄청 무거운 것을 들고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원래 단어에 떠서. 그래서 그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은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환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더라도 충성하라.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아니 더 나아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 이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고 채워주실 거라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엄청나게 고난받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끝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고난 끝에 이제 이 고난이 지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 끝에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면 많은 모순들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하여서 교회에 다닌다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면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다닙니다.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박해가 아니라 이 자리에 복이라고 기록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deed, 실로, 참으로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너희 아들 출세한다. 교회 다니면 세상의 명예를 얻는다. 교회 다니면 세상의 물질을 부자가 된다.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로, 참으로 진실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박해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제가 그 all이라는 글자를 크게 해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잘 살고 또 하늘에서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누리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은 성경이 없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없다면 그건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달라요. 충돌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고난이 없다면 타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이 indeed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출세한다고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런데 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걸 알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인생에 박해가 있을 때에, 환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구나, 내가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역시 박해가 있구나,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 여기서 고난은 자신의 그 나태함과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직한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군대에 가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았던 청년들도 군대에 들어가면 믿음 다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그 군대라는 명령과 조직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타를 당하고 고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 내무부 안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어떤 여인들은 불신 시대 속에 들어가서 홀홀 단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불신 시대, 그 불신 가족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욕을 하던 그 시대 식구들을 다 전도시키는 그런 여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좋은 남자 만나기가 쉽습니까? 한 가지가 맞으면 이건 맞지 않고 또 이게 좋으면 이게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다 완벽한 조건인데 신앙이 없어요. 그 남자가 요구합니다. 혹은 그 여자가 요구합니다. 당신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결혼하겠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독신으로 지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이 신앙을 같이 할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독신으로라도 지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만 갖춰지면 신앙 같은 것은 우습게 여기고 결혼해버리는 청년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사실 험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쉽게 돈 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쉽게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쉬운 길을 여러분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렵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험한 길을 험하게 여기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누릴 그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독감입니다. 걸리면 치사율이 90% 넘습니다. 그런데 예방주사만 맞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방주사 맞을 때 1초 정도 따끔하게 아픕니다. 그 1초 정도 따끔하게 아픈 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내가 1초 따끔하게 고통당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남은 여생도 더 잘 살 수 있는데 1초 따끔한 예방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냥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지내시려면 우리가 받을 위협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세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협과 기업과 영광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방주사 맞듯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은 예방주사 일주일보다도 짧은 기간입니다. 더 좋은 유업, 더 좋은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3,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 중에서 때가 되었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건데 평소에 잘 안 먹는 친구도 아니고 많이 먹는 친구인데 왜 안 먹을까? 근데 밥을 안 먹는데도 전혀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오늘 뭐 점심 안 먹겠습니다. 뭐 저녁을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참는 거예요. 배고픔을. 알고 봤더니만 저녁에 아주 근사한 식사 약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주는 밥이 아니라 아주 비싼 맛있는 고급 식사 약속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주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 배고픔을 웃으면서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끔 성도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으면 제가 점심 안 먹어요. 뭐 많이 먹어주고 대접해 주는 분에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목사의 그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접하는데 맛없게 째작거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보려고 저는 뭐 저녁에 약속 잡히면 보통 아침 점심 굶어요. 근데 굶는데 그게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저녁에 엄청난 저녁이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웃으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배고픔을 참는 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있어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그 유업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예언대로 이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큰 핍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이제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난이었죠. 물질적인 측면. 예?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기록이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폴리갑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 156년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은 이 화형대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그 스타티우스는 어릴 적에 폴리갑과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친구였던 폴리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네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폴리갑은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제 불로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한 시간 타면 금방 꺼질 불로 위협하지만 불신자를 위해서 예비된 장래의 심판과 영원히 타는 불심판을 행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시간 타고 꺼질 불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의 불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느냐? 뭘 지체하느냐? 빨리 나를 태워라. 빨리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태워라.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갑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순교자의 반열,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열납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도까지 하고 죽은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환난이 있었지만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죽더라도 충성하라. 그 말대로 서머나와 11명의 순교자는 화형대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뭘 꿈꾸고 있어요? 교회 와서 환난 당하고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지금 글자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죄에서 건진 영혼을 하나님 닮게 성화시켜 가는 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조각가가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보니까 조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불에서 건집니다. 그 서름을 털어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건진 나무를 가지고 그 서름을 털어내고 닦고 조각도로 파기 시작하고 조각품을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상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품이에요.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상품대에 전시대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쉽게 만들어져서 전시대에 상품대에 진열되어서 팔립니다. 팔리다가 안 팔리면 팔다가 안 팔리면 바겐시엘합니다. 시엘에도 안 팔리면 쓰레기가 됩니다. 혹 누가 사갑니다. 사갔다가 쓰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거추장스러운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집니다. 이게 세상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글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상품 전시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상품들이 화려하게 세상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안에 화려하게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돌이고 나무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인 그 하나님 명인의 손에서 지금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고통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걸작품으로 나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상품으로 전시되다가 버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걸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떤 글에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 탄소입니다.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탄소와 다이아몬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하면 이 석탄이 아주 고압에 그리고 고열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를 되는 거예요. 지구 속에서 엄청난 고압 그리고 고온에서 이 석탄은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에 있던 그 환란의 의미가 무언가 위에서 짓누르는 거라고 했죠. 우리에게 그런 짓누르는 그런 고난과 환란,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탄소처럼 두시지 않냐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없이 작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고난 없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전능하신데.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이 문제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어야 했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사실 많은 어떤 역설들이 나옵니다. 역설이라고 할까요? 좀 반대되는 개념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처음이면 처음이지 나중이면 나중이지 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또 살아난 거는 뭐예요? 서문화 교회에게는 너는 가난하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가난한 거면 가난하고 부유한 거면 부유한 거지 가난과 부유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으라 생명을 주리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복, 완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여러분들은 저주로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은 불운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24시간 고난 받을 수는 없겠죠.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바로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하면 즐거워하세요. 은행에 돈 떨어지면 즐거워하세요. 내 몸에 병들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새신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 장구가 떨어졌어. 내 몸에 병이 걸렸어.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힘들겠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돈이 없네. 아이고 병에 걸렸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근심하세요. 그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고난은 절대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난을 지금 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순교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으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가 칼로 위협하고 누군가 총으로 위협할 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칼로 총으로 더 심한 것으로 나를 위협할 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때만 되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처럼 화낼 것 다 화내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음욕에 방탕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즐기고 이 자리에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자처럼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최고인 것처럼 천국은 없던 것처럼 온갖 거짓과 술수로서 작은 이익을 모으기에 급급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장차 그 어떤 칼과 위협에 내 신앙을 지킬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게 오늘 서문화 교회 아니 우리 지금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고 또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소망을 붙드세요. 이것을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육신으로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이 말씀과 이 약속을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